은행에서 아주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 중년의 아줌마들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입금 출금 신청서 좀 써달라고요. 글 못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미처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학교, 케이블 TV에서 광고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 카피가 이런 식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깜깜한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다. 운 좋게 제때 배울 만큼 배울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밤길을 가는 기분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 전에 주부학교 졸업식에서 뒤늦게 졸업장 받는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곱게 한복 차려입으시고 눈물 속에서 졸업장과 꽃다발을 받으시는 어머니들. 그다지 큰 느낌 없이 덤덤하게 입학하고 또 덤덤하게 졸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적어도 그 밤길에 등불 하나는 되어드려야겠죠. 책을 덮어야 할 시간이 되었고 오랫동안의 생활도 끝나고 이제 난 안다네 가장 좋은 친구를 떠나게 된다는 걸 잘못된 것에서 바른 것을 강한 것에서 약한 것을 분명 배워둬야 하는 것들 그 보답으로 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노래를 했죠.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 Sir With Love에서 졸업식 뒤에서 바바라 역을 맡았던 가수 루르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To Sir With Love.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이었고요. 2월에 졸업식들이 많아요. 그게 참 늘 졸업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희한하게 만들죠. 계절과 날씨와 그리고 졸업식. 이게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불안함과 떨림과 그리고 뭔가 모르는 그 과도기적인 느낌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그것이 나이 들어 졸업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그 느낌이 강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졸업식은 어떨까요? 경기도 안산시 이세영 씨, 이세영 선생님. 오늘도 또 청승을 떨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작년에 하도 청승을 떨어서 아내에게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빈 교실에 서서 주인이 떠난 책상과 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3 담임, 아이들에게는 진저리 칠 만큼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졸업식이 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몇몇 아이들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알까요? 그토록 모질던 담임이 빈 교실에 앉아서 청승을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3을 졸업하던 날 담임 선생님도 빈 교실에 쓸쓸히 서서 저희들을 그리워했을까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헤아릴까요? 글쎄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앞날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불안과 뭔지 모를 도전의식과 모험과 그 모든 것이 뒤범벅이 돼서 아마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 그 하얀 밀가루가 무슨 환상의 가루 같은 환각의 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졸업식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FM 영화 음악의 오늘 주제는 졸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졸업과 관련된 사연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연은 이렇게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셔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가 있는데요.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서울 종로 스카라 극장에서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 어떡해요. 이렇게밖에 자리가 안 나는데 영화는 아주 섬뜩한 스릴러입니다. 토미 리 존스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한 실종인데요. 뷰티풀 마인드의 그 론 하워드가 감독한 스릴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젠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영화 청춘 스케치 Reality Bites 중에서 Tempted 들어봤습니다. 스퀴즈가 불렀고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 제 친구는요 졸업식을 하루 앞둔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하셨던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짜여진 그 일정으로 우리를 메어두었던 그 답답한 학교. 이제 이 학교를 떠난다 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 전날 아버지가 툭 하고 던진 이 말은 그 어떤 거창한 훈계의 말보다도 간결하고 명징하게 진짜 졸업의 의미를 전달했다고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살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거.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굴레를 벗어난다는 해방감만으로 즐거워하기에는 사실 졸업은 꽤나 큰 스트레스죠. 벤 스틸러 감독의 데뷔작 청춘 스케치 이 리얼리티 바이츠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어지러운 그 다큐멘터리 느낌의 화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요. 또 각자 개똥 철학을 풀어놓으면서 옥상 위에서 버리는 주인공들, 그들만의 졸업식. 영화의 카메라는 그 뒤에 진짜 대학 졸업식장으로 향하는데요. 거기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위너나 라이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준비해 놓았던 답사 마지막 장을 잃어버리고 당황하죠.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말이 빽빽하게 준비한 그렇고 그런 연설문보다 훨씬 솔직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과연 어떤 레벨의 인간으로 살아갈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행복은 정말 영화 제목처럼 성적순이 아니고요. 삶도 물론 학점순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졸업 후에 첫 직장에서 잘리고 연애도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위노나 라이더. 그녀에게 친구가 다가옵니다. 늘 시비만 걸던 친구 트로이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야말로 천만불짜리 위로를 던집니다. 로레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야. 커피 한 잔, 담배 몇 가지, 조금의 대화, 너와 나, 그리고 단돈 $5. 왜 하필 오늘 청춘 스케치가 생각날까? 난 그 영화를 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이영석 씨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상과 현실을 갈등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의 방황을 그린 영화. 이 청춘 스케치 중에서 리사 로엡과 나인 스토리스가 함께 부른 스테이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민정 씨, 박원식 씨, 신향철 씨, 그리고 오정원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가 참 달리 보일 거예요. 졸업식은 그리고 학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수 자격증이 되어버린 그런 순환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자, 여하튼 청춘 스케치의 영화의 첫 장면, 인사 깊은 졸업식 장면이었죠. 그 졸업하면 사실 이 굉장히 인상 깊은 노래가 있는데 진추아의 졸업의 눈물, Graduation Tears만큼 참 이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준 노래가 있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유화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권상우와 한가인이 라디오에서 신청해서 듣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잖아요. 진추하라. 참 이제는 정말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유화 감독이 그 이름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진추하가 주연하고 직접 주제곡을 그 졸업의 눈물 Graduation Tears와 One Summer Night을 불렀던 영화 사랑했었잖아. 이 영화는 1976년 한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린 영화인데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착한 언니 추아가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추아를 둘러싸고 한국과 홍콩을 오가는 그 삼각의 러브스토리보다 사실은 그 말괄량이 동생 추운 이 추운과 언니 추아의 관계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더 거세져갔던 자매 사이의 긴장. 엄마 아빠의 지나친 편애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까지 빼앗아가버린 언니. 이 언니를 향한 동생의 질투. 그러다가 이 동생이 추운이 추아의 방에서 그 언니의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바로 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야말로 이 사랑의 스잔나는 라스트 콘서트의 계보를 잇는 최루성 멜로 영화입니다. 한국과 홍콩이 협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객 17만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었다고 해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삽입된 사랑의 스잔나 속에 진추아가 불렀던 바로 그 곡 Graduation Tears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요.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교과서와 작별을 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과도 그들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내 친구들이요. 우리가 나누었던 점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이 거친 세상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 곡은 이 Graduation Tears는 청취자 백지은 씨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또 충북 청주 상당구의 황관우 씨가 중학교 3학년 졸업식 후에 신청하신 바로 그 곡이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까불다 맞으면 반항심에 또 까불고 또 맞고 그러면서 선생님과 정이 쌓였었는데 이제 못 뵐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친구들이야 다시 연락하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생각나면 마음뿐이지 찾아뵙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이런 사연과 함께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서울 구로구 오류 이동의 이주희 씨는 졸업을 했다. 이제는 교복을 입을 일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로 가득 찬 그 흔들리던 버스를 탈 일도 없다. 벌써 그리워진다. 하면서 졸업을 맞는 심정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참 이 졸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계기도 돼요. 그 길 가다가 여러분 우연히 아주 옛날 친구들 그 학창시절의 친구 만난 적 있으세요? 졸업 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꽤나 흘러버린 후라면 서로 변한 모습 좀 한참 동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졸업은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만 같았던 단짝 친구 사이를 굉장히 멀리 꽤나 소원한 사이로 단시간에 둔갑시켜버리는 1등 공신입니다. 임순예 감독의 새 친구나 곽경택 감독의 친구에서 바로 그런 졸업 후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종의 후일담이었는데 친구를 볼까요? 그 친구의 주인공들은 장인사집 아들, 건달의 자식, 밀수꾼의 귀염둥이, 또 의사집 귀공자 이렇게 참 각기 다르게 태어난 네 명이 정말 죽고 못 사는 반짝 친구로 나옵니다. 이들은 그 매캐한 소독차 뒷공무니를 쫓으면서 도둑질을 할 때도 또 바닷가에서 패를 나눠서 싸움질을 할 때도 그들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어떤 궤도를 타게 될지 몰랐어요. 서울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또 그러지 못하는 망설임이 하루에도 12번씩 그 부산 바다에 만조와 간조처럼 넘실거렸던 그들의 사춘기 사실 그 시절을 지날 때 그때만 해도 그들은 결코 서로 미안할 것 없는 그런 친구였죠. 하지만 졸업한 친구들 그래요. 그 졸업의 의미가 정말 각자의 의미대로 다른데 각자의 의미대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조직으로, 대학으로, 해외로, 혹은 감방으로. 자, 이렇게 친구들은 스프링 달린 장난감 잭나이프로 장난치던 어린 시절의 기억, 유년의 기억을 서로의 배에 진짜 칼을 꽂는 얄궂은 운명으로 바꿔버리고 말지요. 절친한 유년 시절의 친구들이 다 장성해서 사회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그린 영화. 아마 저는 그 미국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아마 우리나라 영화 친구가 이 영화를 많이 보고 참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맞아요. 친구를 Once Upon a Time in Busan이라고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당시 개봉해서. 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hildhood Memories 들어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곡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미송 씨, 김재원 씨, 이한나 씨, 김준광 씨, 이화순 씨, 안은경 씨, 잘 들으셨어요? 정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청취자 강상우 씨는 졸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가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이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강상우 씨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사실 영화 속의 두 주인공 모두 학교에서 쫓겨나는 처지라 졸업식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하고 말죠. 하지만 남이 정해준 순간과 장소에서 뻣뻣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동일한 순간에 성장을 강요당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만이 졸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전부는 아닐 듯 싶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좌절한 두 주인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자전거를 타면서 삥 도는 모습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정직한 졸업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음악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키즈 리턴의 그 조 희사 씨의 테마 음악이요. 네, 좀 짧은 곡이었죠. 청취자 이용관 씨도 신청해 주신 영화 키즈 리턴 중에서 조 희사이 씨의 Graduation, 졸업 들어봤습니다. 참 많은 영화 속의 그 졸업식의 모습 혹은 졸업은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까지도 심지어는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이진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3년, 이 학창시절은 끔찍한 추억이 될 수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끔찍한, 더한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실망, 이것이 여러 번 뒤섞이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준호 씨가 느꼈던 졸업은 또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라고요. 주먹, 공부, 특기, 그 무엇도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다면 다들 그런 심정 아닐까요? 공포 말이에요. 하셨는데 하지만 영화들이 모두 다 그런 영혼까지 잠식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졸업의 불안만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도저히 대학 가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한 소녀는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대학 합격증을 받게 됐고요. 또 졸업일만 손꼽아 기다렸으니까요. 이화의 순지 감독의 4월 이야기 말이에요. 이 영화는 사실 그 평단으로부터 당시에 그 좋은 얘기는 못 들었어요. 주인공 마츠다 카츠코를 위한 팬시 상품 같은 영화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생생하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1년생의 심사하는 마음을 담아낸 작품은 목이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를 마치고 쓰러지듯이 옆으로 누워버리던 오즈키의 뒷모습, 집을 떠나온 막막함과 설레임. 아마 시작이란 단어의 색깔이 있다면 이 영화에서 눈처럼 날리던 벚꽃의 색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하면서 대전 대도쿠퍼비 등의 남영대 학생이 세상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나서 졸업까지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멋있고 뜻깊은 날은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젊고 예쁘신 여자 선생님이에요.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많은 추억을 만드시려고 아주 많은 사진을 찍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졸업식에 CD를 받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면서 졸업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남영대 학생 같은 경우라면 이 졸업식의 그 느낌은 너무나 아련하고 아름답고 그랬겠죠. 가슴 떨림과 함께 바로 이 곡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영화 4월 이야기 중에서 클래식의 에이프릴 프론트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전경준 씨, 정종호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을 막 졸업한 남영대 학생처럼 졸업식이 혹은 졸업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제가 이 청취자들 여러분의 그 사연들을 보면, 졸업에 관한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이 졸업은 곧 공포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졸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포를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가 바로 제목부터 단도직입적인 졸업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솜사탕 같은 음성, 이 또 멜로에 깃든 이야기 진행,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귀와 눈을 속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잔인한 영화입니다. 부모와 이웃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라난 벤자민, 더스틴 호프만에게는 자신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린 파티장에서조차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덮쳐오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는 정신없이 쫓겨만 다니죠. 하지만 일레인을 만난 후 그는 달라집니다. 그녀가 다니는 대학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하자고 조르는 벤자민. 사실 그의 행동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때부터 영화의 호흡은 그 누구도 아닌 벤자민이, 이 더스틴 호프만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을 잡고 도주할 때 관객들은, 우리들은 그의 입장이 돼서 일종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속에서 벤자민이 정말로 일레인을 사랑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을 가두었던 미세스 로빈슨으로부터, 혹은 예외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로부터 그 일레인을 구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신 역시 그녀와 함께 인생의 한 단계를 졸업하고 싶었던 거겠죠.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공항의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영화 도입부의 그 벤자민의 마음악한 표정, 그와는 달리 영화 마지막에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서 잡아탄 그 버스 뒷좌석에 앉은 벤자민은 처음으로 아주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정말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시선은 함께 뛰어온 신부 일레인이 아니라 바로 앞을,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웃음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얼핏 다음 관문을 기다리는 사람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졸업은요, 그렇게 마침표인 동시에 새 단락의 첫 번째 빈칸 같은 것이 아닐까요? kids, cool, cool, cool,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Oh, oh, oh,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영화 음악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졸업 중에서 Mrs. Robinson,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성으로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참 이 Mrs. Robinson은요, 포항의 박증환 씨가 신청하신 곡이네요. 보내주신 CD, 호텔 토모야스의 CD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역시 그 졸업으로 시작하는 영화였죠. 대학 졸업식 날 가운을 입었던 그 친구들이 가운과 모자를 벗어 던진 그 장면들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미국의 그 브래팩 군단들, 그 젊은 그 데미 모어 아주 젊은 모습, 그 밖에 뭐 앤드류 메카시라든지 로브로, 또 에스테,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찰리슈네, 그래 찰리슈네 형 에밀리오 에스테바스, 그들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센텔모스 파이어 중에서 데이비 포스터의 러브 테마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졸업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사실 그 미국 대학에요, 그 독특한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졸업식에 외부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그 축사를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축사들을 담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그 인상 깊은 그 영화 감독들, 영화 제작자들,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존 그리샴이니 스티븐 킹의 그 축사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누구냐면 우리 그 세리로프, 그리고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에서 우리가 봤던 그 흑인 배우 블레어 언더우드 있잖아요. 그가 2000년에 카네기 멜론대에서 했던 축사 가운데 한마디입니다. 펼치지 않은 꿈은 태양 아래 던져진 건포도와 같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꿈을 잃은 세대라고 흔히들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보석 같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학교라는 보호 구역을 떠나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 혹은 사회 속으로 그냥 내던져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흥분과 희망과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불안이 공존하기 마련인데요.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꿈 하나는 끝까지 붙드시고요. 그리고 변하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기도 광명시의 박현철 씨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변해가고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이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변하는 것도 당연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변하는 것이 곧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는 변화니까요. 그 졸업을 맞고 모든 것이, 상황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불안을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렇게 진정을 시키면서 멋있게 근사하게 변할 그런 준비들을 계속하세요. 누구시죠? 충북 청주의 박경은 씨. FM 영화음악을 들으면 조각배를 타고 햇볕을 받으면서 누워서 살랑살랑 넓은 대양 위를 해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야, 칭찬을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 이왕 얼굴에 첫판을 깐 김에 서울 성북구 봄운동에 임성목 씨의 칭찬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쁜 냄새 나는 새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그 충북의 박경훈 씨는 앞으로 좋은 영화음악 프로그램 같은 방송 작가가 되는 꿈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언젠가 저와 방송국에서 마주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청취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글을 늘 보내던 친구인데 이제는 MBC 라디오 작가가 되었답니다. 꿈을 계속 가지시고요. FM 영화음악 다음 주에 키워드 영화탐험의 주제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주시고요. 강원도 춘천의 박경원 씨처럼 이렇게 글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담은 영화 청춘 낙서, 아메리칸 그래피티 중에서 프랭키 라이먼과 티네이저스가 부르는 Why Do Fools Fall in Love 이 곡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재윤, 권영, 백은하, 황보나영, 그리고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